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국의 어떤 관광업소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찾고 있다고요. 그가 이런 희한한 발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마치 하이에나와 흰 눈썹 뜸부기의 울음소리를 섞은 것처럼 그렇게 웃는 것을 듣고는 하도 소름이 끼쳐서 그보다 더 듣기 싫은 웃음소리가 혹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랍니다. 하이에나와 흰 눈썹 뜸부기의 울음소리를 섞은 것 같은 웃음,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요즘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인천의 세무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세금을 꿀꺽한 다음 기분 좋다고 분명 뒤돌아 앉아서 킬킬댔을 텐데요. 혹시 그 웃음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What's the use of crying?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s.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If you just smile, yeah, smile,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You'll get by.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Chaplin 중에서 스마일,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광주 동구 산수이동에서 조효정 씨 편지 보내주셨죠. 그 학급에서 연구 수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 수연이의 생일이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이텔로 조성호 씨는 윤태와 대림이가 원서를 썼는데 재수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사연을 몇 번을 보내주셨네요. 정말 재수가 좋아서 재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섭 씨, 친구 순자 씨와 이 곡 어떨까요? 이 곡 참 좋은 곡인데요. 자, 아마 힘없는 분에게는 힘도 넣어드릴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하이틀의 조계현 씨, 사랑스러운 그녀와 또 힘들게 몸부림치는 예영의 후배들과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혜전이, 경락 씨, 경탁 씨군요. 경탁 씨도 함께요. 영화 149의 컬럼버스 중에서 컨퀘스터 파라다이스, 하이텔로 양재민 씨, 대전의 노은기 씨, 김자영 씨의 신청곡입니다.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웹툰 속에 자꾸 여윈 어깨를 숨긴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연약함 잘 알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더욱 강하려 했지. 지금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너를 지켜주는 나의 길이었지. 세상 어둠을 씻고 다시 내게 다가서는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지켜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지금 내가 택한 험한 이 길은 내 자신과 또한 너를 지켜주는 나의 길이었지. 세상 어둠을 씻고 다시 내게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제주도 2도 2동의 남광파출소인가요? 장용준 의경님,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투캅스 중에서 최기성이 부른 파트너였습니다. 정말 그 웃다 죽어도 좋다라는 선전문구가 아주 잘 어울렸던 영화죠. 이 투캅스, 소식에 따르면 극장 개봉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판매량에서도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덕분에 연출을 맡은 강우석 감독은 아주 푸짐한 보너스를 받았고요. 비록 프랑스 영화 마이 뉴 파트너를 베끼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원판보다 훨씬 콤비가 잘 맞았던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 이 두 배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성기 씨야 변신의 천재라고 불리울 만큼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평소 말 잘하고 잘 웃던 그 능청스러운 박중훈 씨. 박중훈 씨가 있는 폼 없는 무게 다 잡고 나서 원리원칙 따져가면서 그 선배 조 형사를 긴장시키던 모습은 정말 의외일 만큼 신선한 변신이었죠. 영화에서 그렇게 선배를 괴롭히던 박중훈 씨는 결국 올해 대종상에서도 선배 안성기 씨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남우주연상을 공동으로 따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연기 생활 12년 만에 첫 번째 수상이었죠. 이 박중훈 씨는 영화배우로서 지금까지 참 운이 좋은 연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FM 영화음악, 영화계의 재간동이 박중훈 씨 얘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민입니다. 올해 제 나이는 27살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출판사의 말단 셀러리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작가가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나이에 벌써 인생을 얘기하니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한 번쯤은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곧 만나뵙게 되겠지만 저는 미영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는 첫 영미곡 시간에 그녀를 봤을 때부터 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녀에게 결혼을 신청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 넘은다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화를 한 통 하고 오지요.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아, 이 집에 오기 온다고 얘기해. 아, 한 시간을 여쭤나 벌써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부산 좌천 사동의 장지수 씨 어떠셨어요? 이명세 감독의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첫 장면이랑요. 이어서 영화에 삽입된 Sad Movie 들어보셨습니다. 슈 톰슨의 음성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에 깜빡거리는 눈. 정말 꺼봉이 같은 새 신랑이었죠. 박중훈 씨는 이 영화로 다시 한번 자신의 연기적인 재치와 순발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실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이 즉흥 연기 뒤에는 그 특유의 끈기 또 연기에 대한 집념이 있었다는 것. 뭐 이제는 많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박중훈 씨의 끈기 얘기하면 데뷔 때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중훈 씨가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용산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배우라는 직업, 그거 꽤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다음날 연극반에 가입하게 됐대요. 그 뒤 재수 시절 탤런트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집에서 그토록 반대하던 연극영화과에 입학해서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을 때, 그때도 박중훈 씨는 배우가 되겠다는 그 한 가지 1년만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당시 깜보를 준비 중이던 이황림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눈에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박중훈 씨는 이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두 달간을 영화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영화 시나리오까지 어렵게 어렵게 빼내서 읽어보고는 대사, 연기, 그리고 의상까지 전부 준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본 이황림 감독이 정말 그 정성에 탐복해서 배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이 감옥에서 출소한 깜보와 깜보를 장도희 씨가 맡았죠. 깜보와 짝을 이뤄서 돌아다니는 소매치기 제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로 박중훈 씨는 그해 백상예술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합니다. 깜보 이후에 곧바로 촬영에 들어간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 영화는 단일 개봉관 30만이라는 87년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박중훈 씨를 일약 청춘 스타로 만들어놨습니다. 바야흐로 박중훈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규영 감독의 작품이죠.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오늘은 어떤 일이? 자, 이 곡을 손현희 씨가 부릅니다. 대구 달서구 두류 이동의 최민숙 양. 오늘은 민숙 양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 끝나고 좋은 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경민이, 명용이, 정숙이, 선영이, 그리고 전주에 사는 둘도 없는 친구 대연이 얘기를 편지에 적어주셨는데요. 찍어주신 달 사진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소년이 씨의 노래로 오늘은 어떤 일이,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이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후에 박종훈 씨는 아스팔트 위의 돈키호테, 내사랑 돈키호테 등등 이 청춘 영화의 단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신나고 폼나는 날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연기자 박중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저 인기인 박중훈일 뿐 배우로 대접받지 못하는 연기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쯤 박중훈 씨는 지금까지도 우인으로 생각하는, 벗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칠사만수의 박광수 감독, 선배 안성기 씨, 그리고 유영길 촬영 감독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광수 감독에게는 영화에 대한 진지함을, 안성기 씨에게는 배우로서의 존경심, 그리고 유영길 촬영 감독에게서는 장인정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금까지도 아주 성실하게 지키고 있죠. 영화 칠사만수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눌하게 지내는 칠수 옆에서 그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페인트곡 만수. 마론 브란도 흉내를 기가 막히게 해냈더니 만수 역할로 박종훈 씨는 마침내 성인 연기자로서 변신에 성공하게 됐죠. 칠사만수 중에서 김수철 씨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울지 않으리. 영화 칠수와 만수 중에서 김수철 씨의 울지 않으리였습니다. 칠수와 만수 이후 박중훈 씨는 좋은 영화가 좋은 배우를 낳는다는 나름대로의 철칙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변신을 하게 되죠. 우묵배미의 사랑에서 맡은 미싱사 배일도, 또 그들도 우리처럼에서 보여준 탄광촌의 패두나 이성철, 모두 그로서는 도박 같은 변신이었습니다. 비록 심각한 표정 연기 위에 그 코믹한 고정 이미지가 덧칠되긴 했지만 이 변신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우묵배미의 사랑은 그에게 영평상 남우 주연상을 안겨주었죠. 이렇게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에 역할 운까지 겹쳐서 박중훈 씨는 서서히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남자 배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무렵 갑자기 자신의 명성과 예견된 미래를 잠시 놓아버립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른 거죠. 가장 인기 절정일 때 자신을 재충전하러 떠나겠다는 거. 과연 박중훈 씨다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뉴욕대학 연극영화과, 여기서 연기 전공 석사학위를 받고 떠난 지 2년 만인 92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까지 만났으니 뭐 박중훈 씨로서는 성공적인 유학생활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런데 이 박중훈 씨가 뉴욕생활 당시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동양배우 제이로 불렸다고 해요. 그를 아는 팬으로서는 좀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속사정은 말이 안 통해서 입을 열 수가 없었고 입을 닫고 있으니 자연히 조용한 과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중훈 씨 하면 외도 한키로 유명한데요. TV 드라마도 거의 출연하지 않고 음반을 낸다거나 뭐 TV 쇼 같은데 늘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일은 거의 안 하죠. 그런 그가 토크송을 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우 김양희 씨와 박중훈 씨가 함께하는 이별,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예요. 제가 지금 외출 중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잠시 후 삐 소리와 함께 전화 말씀을 남겨주세요.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두어 지냈다. 한 사흘 밤, 사흘 낮, 시간은 잘도 부스러지더구나. 방 안 가득한 너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너의 향기에 취해 창밖의 빗소리보다 더 큰 가슴속 빗소리를 들으며 말이다. 사랑이란 거 이제 생각해보니 우습기만 하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러다 우연히 눈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 행복하리라 믿었는데 너와 함께 있는 동안 난 왜 그리 목이 말랐는지.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고 가끔은 내 가느다란 손을 잡아보고도 싶고, 가로등 희미한 길목에서 너의 어깨를 무등켜 안고도 싶고, 너 알고 있었지? 널 향한 내 눈길에 간절함을. 난 알고 있었어. 네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거. 내 사랑이 이만큼이면 네 사랑도 요만큼은 돼야 한다는 거. 욕심이었을까? 무섭다. 이제 와서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는 게. 하긴 단 한 번도 난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지. 거절이 두려워졌다면, 그나마 너와 함께 자리할 기회마저 잃는다는 게 겁이 나서였다면 넌 이해하겠니? 겨울이 다가오는 창 앞에서 어렵게 결정한 이 한 통의 전화가 마지막이라면 넌 오히려 후련할까? 그저 널 바라만 보는데 지쳤다거나 너의 차가운 등돌림이 서러워서는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널 향한 내 사랑엔 한치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셔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 너의 얼굴. 이제 난 떠난다. 이별은 사랑의 또 하나 이름이란 얘기 너에게 선물할게. 안녕, 다희. 안녕, 내 사랑. 박두훈 씨의 톡소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안녕, 다이 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사랑의 미영. 그 장면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별,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 들어보셨습니다. 자, 평소에 박중훈 씨의 이미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각한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평소에 그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유쾌하고 기분 좋게 만들 줄 아는 배우죠. 그래서 또 많은 영화계의 선후배들이 그를 아끼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맡은 역을 보면 소매치기 제비, 페인트공, 미싱사, 성격이 비뚤어진 탄광촌의 부잣집 아들, 이렇게 대부분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 속의 박중훈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물 속의 웃음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의 연기자. 대중을 향한 이 역할이야말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평생의 소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또 눈물 속의 웃음이라는 이 짧은 표현이야말로 그 박중훈 씨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공직자인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만 자랐던 어린 시절, 눈물을 혼자서만 삼키는데 이력이 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31살의 박중훈 씨, 투캅스로 제2의 연기 생활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진짜 어른이 된 셈이죠. 하지만 팬들은 바랍니다.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개구장이 같은 고정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진짜 완벽한 연기자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영화를 만나기를요. 그렇다면 혹시 이 영화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연기뿐만 아니라 기획까지 맡아서 최선을 다한 게임의 법칙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투캅스와는 전혀 다른 변신을 꾀합니다. 그 폼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풍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촌깡패, 용대가 바로 그 인물인데요. 거칠고 무식한 외골수에 믿는 거라고는 주먹 하나밖에 없지만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이 영화를 먼저 본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영화 속에서 박중훈 씨는 웃음기를 거두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박중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자, 한번 기대해보면서 게임의 법칙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얼마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구가 싸워서 지금 둘 다 말도 않고 지내고 있다고요. 의제와 달마,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라고 윤태선 씨가 전남 여수 둔덕동에서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러브 테마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텔의 윤정현 씨, 서울 송파구 오륜동의 오중택 씨. 자, 제가 가명 불러드렸습니다. 오중택 씨, 잘 들으셨어요? 은밀한 유혹 중에서 A Love So Beautiful, 로이 오비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은 아주 영화 십자 풀이 문제를 정성 들여 내주신 서울 도봉구 창일동의 김태종 씨입니다. 저거 다 풀었어요. 참 재밌던데요. 김태종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경기도 성남 수정구 수진이동의 송미향 씨의 신청곡 골랐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동의 좌은미 씨. 참성이 독특하네요. 좌씨가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좌은미 씨. 그리고 충남 동문 32통의 남윤경 씨도 함께 해주시죠. 영화 배트맨 2 중에서 수지 앤 더 벤시스가 부르는 Face to Face 들으면서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My lovely thought, mouth to mouth, raining heaven flows, hand on heart, tic-tac-toe, under the stars, naked as we flow, cheek to cheek, the bittersweet, commit your crime, in your deadly time. How can you, when it's written in the world?